제 설교문을 스스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다면, 또한 제가 새사랑 공동체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양심과 자유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고 교회 밖에 다른 누군가의 조정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한치의 고민도 없이 저를 내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못하고 목회를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순종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저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못한다고, 국정운영을 못한다고 밉지만 자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청와대의 수석과 비서관, 정부 내각이 아닌 아무 직책도 없는 공직밖에 인물들에게 연설뿐 아니라 국정을 맡긴다면 더 이상 대통령의 직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사랑 교회보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영상을 한편 같이 보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죠. 오늘 제가 어린이부 연합예배 설교를 맡게 되어가지고 한 지난주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본 영상을 하나 틀어주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짧은 설교가 될 겁니다. 이소야, 이소하고 한이는 무슨 사이냐? 지난주 연습을 좀 했는데 둘은 친구 사이죠. 친구 사이입니다. 이소 아빠하고 한이 아빠도 친구 사이고 하나님과 이소도 또 하나님과 한이도 또 하나님과 우리 모두는 친구 사이입니다. 이소야 친구끼리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지? 친구끼리 사랑하는 걸 뭐라 그러지? 친구끼리 사랑을 우정이라고 하죠. 우정. 우정이 무엇일까요? 우정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약점, 서로의 허물을 다 받아주는 그것이 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이와 이소도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도 받아주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런 우정을 신뢰라고 하죠. 신뢰,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 불확실하지만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앞으로 어떤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반대로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을 장담이라고 하죠. 장담. 요즘에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장담의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을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것만 만들어내는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위험한 것을 만들어낼지 모르는 왕따 구름이 등장합니다. 다행히도 그에게도 그가 만든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기러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기러기는 때론 아름답고 귀여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구름과의 우정을 동경하지만 그래도 그 구름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합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른 구름에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삐져가지고 막 화가 나 속이 상하잖아요. 다른 구름한테 받아온 것이 보호장구를 받아온 거예요. 보호장구를. 이게 좀 이상한 얘기지만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저에게 떠올랐던 것은 그 유시와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실 그 시는 알프레드 디 수자라고 하는 사람의 시의 한 문구입니다. 그 시 전체를 보면 이런데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요 시를 보면, 이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요 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이처럼이에요. 아이처럼. 아이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춤추고,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고, 또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을 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성실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하게 보이는 것이 몸에 더 요긴하고 부족한 것이 더 귀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공동체,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세은이, 이담이, 한이, 이소.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지만 그들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어떠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는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런 나에게 조건이 없어도 부모라는 그 사실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지체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괌에 계셔서 이 자리에 간사님이 안 계신데, 간사님이 저에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이하고 이소는 서로를 연예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둘 중에 누구라도 먼저 오면 마치 팬이 연예인을 기다리듯이 기다리고, 그 이소가 한이를 만나거나 한이가 이소를 만나면 마치 팬이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환호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이 우리에게 우정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아파트 15층에 저랑 교회를 제가 교회를 올 때, 주일날 올 때 저랑 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이 있어요. 남자분인데 아침 뭐 한 9시쯤 되니까요. 이른 시간인데 아주 말끔하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어디를 가셔요. 근데 표정이 참 밝으세요.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눈맞춤을 하다가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를 가셔요? 그랬더니 성당을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기 때문에 또 일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얼굴을 거울에,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저는 저분처럼 밝은 얼굴로 교회를 가는가? 왜 저분은 성당에 저렇게 밝은 얼굴로 갈까? 누군가 그분을 기뻐해 주기 때문에, 또 그분도 누군가를 기뻐해 주기 위해서 성당에 가기 때문에 얼굴이 밝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이 어떠한 조건도 없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길은 상대방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새 사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서로가 서로를 작은 일에도 축하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세상에서는 내가 쓸모없는, 불필요한,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상심했던 마음들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내가 꼭 필요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일깨워가는. 그 장 바니에라고 하는 신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 어린아이, 어르신, 친구들을 기뻐하고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즐거워하는, 또 축하하는, 그래서 한몸 공동체가 되는 새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한 주를 살며 온갖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잘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기쁨과 또 축하함으로 서로의 가치와 서로의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새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연합 예배 드리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이밭에 오이가 어떻게 했지?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 길쭉.